잊지 못한 너를 잊잖아. 아직도 눈물 흘리면 뭘 생각해. 날 참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. 어떻게든 다시 돌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. 기다릴게 너를.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. 멀어지지 마. 더 가까이. 제발 너무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지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.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.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아무리 아름답던 추 이별의 길에서 우리는

않은 나이가 오히려 부담이 안녕히 잘 가세요. 안녕히.